Yeah. All right. Say the name. 17. Yeah. 내 맘 때리는 gesture. 맛은 상상하지 백번. 보는 게임을 나서 매번. Say, I'm so stupid. 속에서 make me. 미안해 왼팔에 발자기. 꼬불기면 왜 이래. 마치 용이 없는 철수 같이. I'm so yeah. 머릿속에 가득 할 말이 많은데. 그녀를 노려서 믿어 한번 찍었으면 yeah I gotta slam dunk 너만 여주가 돼줌 이건 명작품 송대송도 비춰져있지 맨말 한마디 꺼내기가 왜 힘이 듭니까 아버지도 어머니께 이랬습니까 뚝뚝한 내가 이젠 평소에도 널 걱정 내 길을 걸을 때 baby 위험하니까 고관 쪽으로 걸어 잠깐 소녀 같을 때 넌 자꾸 새내게 녹지 마 내가 질투 나잖아 너라는 꽃을 바라보니까 들었다 놨다 하지 맙시다 애가 차니까 애가 차니까 너는 이 넌디 넌왜 잔디밭에 제대로 된 엉이짱 내 눈에는 너뿐이야 누가 있습니까 hey. 뚝뚝한 내가 이젠 평소에도 널 걱정 내 길을 걸을 때 baby 위험하니까 고관 쪽으로 걸어 잠깐 소녀 같을 때넌 자꾸 사람에게 녹지 마 내가 질투 나잖아 잠깐 나 올래 아무리 바빠도 너를 챙겨 어디를 가도 널 지킬 거야 꼭같이 신기면 네 부드러워 손에 깍지도 살며시 꺼볼래 girl 빠빠빠빠 girl 더 이상은 미안해 소녀야 절대 너 사람에게 녹지 마 내가 질투 나 Yeah.